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상대방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진짜 지키기 쉽지 않은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대같이 변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세상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간혹 걱정 근심의 마음 한켠을 내어주게 되면 어느덧 마음 곳곳에 근심들이 자리 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데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주 예수 안으로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주는 저 산 밑에 발카락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건 시력보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첫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메들리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트리니티 찬송가 앨범 중에서 들어봤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또 말씀 구절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아픔으로 가득 차신 분이 계셨다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이 저녁 시간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인사 함께 할게요. 오늘의 빛나는 인사. 메들리 찬양 중에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이것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이것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1번 걱정, 2번 근심, 3번 염려. 네, 오늘 세 가지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비슷한 의미로 넣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나 이것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의 정답인 사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톡으로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에 네,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여러분들의 사연들, 축하 사연, 기도 제목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5월 보내고 있습니다. 5월엔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부모님께 조금 더 잘할 걸, 효도할 걸, 우리 자녀에게 조금 더 사랑의 말로 함께 시간을 보낼 걸,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느 때보다 많이 드는 요즘인데요. 가까운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에게부터 조금 더 사랑의 말,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생각나는 친척, 친구, 이웃들이 있다면 5월에는 사랑을 더 많이 전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찬양과 관련된 그리고 말씀과 관련된 이것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빈틈에 이것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5월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빛나는 인사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계셨다면 문자와 톡을 함께해 주세요. 무엇이나 이것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오한길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봄이구나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주위 조금만 더 돌아보시면 어느새 나무들도요. 숲풀이 우거진 만큼 조금 더 봄 기운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한 번 더 보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요.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그러한 우월한 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왜라는 찬양 소리를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메들리 찬양 한응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말씀과 찬양이 있어 빛나는 저녁 시간으로 함께할게요. 이 시간은 오늘의 빛나는 말씀 한 구절을 선정해서 선포하면서 묵상하고요, 찬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절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여러분들 마음 잘 지키고 계시죠? 정말 우리 마음에 문이 있는 것처럼 한 번쯤은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찬양,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것들은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힘이 되는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빛나는 저녁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으로 함께 봤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을 함께 했는데요. 가끔은 마음밭을 너무 지키기 힘들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솔직하게 또 상황들을 아뢰다 보면 그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또 다시금 회복이 되고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빛나가중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빛나는 인사의 정답부터 발표합니다. 오늘 인사의 정답은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은 근심이었는데요. 네, 당첨자 두 분은요. 문자 통해서 당첨 문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유은성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함께합니다. 나만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Yeah. 오늘의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옹기장의 음성으로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당신에게 조원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넉넉히 승리하시길 기도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천국 복음을 경험하는 곳, 부활 소망이 회복되는 성도들의 안식처, 에덴 낙원에서 함께합니다.